여보세요?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직도 출발 안 했어? 뭐야, 왜 말이 없어? 어디 아파? 아니 지금 어디야? 나? 도착했지. 415호가 알지? 듣지 말고 와. 알았지? 얼마나 싫어할지 알면서도 이것밖에 알 게 없다. 너의 집 앞에서 할 일 없이 너를 기다리는 이 아무리 나비 참해도 너를 잃는 것보단 잃을 게 없어서 같은 곳에서 너의 집 앞에서 기다린다. 이미 전화를 받지 않는 너에게 나를 보려조차 않는 너에게 아무리 빌어도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는 일이라 해도 너의 집 앞에 서서 기다린다. 나를 본 채조차 하지 않아도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날 지나쳐도 미안하다는 내 한마디 쳐줄 때까지.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전화기를 보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너의 문자인지 몇 번씩 확인하곤 했어. 아무리 빌어도 용서를 구해도 소용없는 일이라 해도 너의 집 앞에서 서 기다린다. 안돼 나를 본체조차 하지 않아도 마치 쳐본 사람처럼 날 지나쳐도 미안하다는 내 한마디 들어줄 때까지. 하지라고!